남조선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 한나라당 의원이 11월 30일 기만적인 대국민 담화로 부정추문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역도를 비난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2대12에 의하면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월 30일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를 전형적인 성격장애 환자로 낙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